HUBS 안무랑궁 어쩔 라디오 3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라디오는 안무랑궁입니다. 개강 이후에 벌써 두 번째 금요일이네요. 매주 금요일은 다른 요일의 제작부 정규 방송들이 돌아가며 여러분에게 산뜻한 금요일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저희 안무랑궁 어쩔 라디오는 매주 수요일에 정규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영화 이야기 비정상 리뷰 라디오 안무랑궁 어쩔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3월 11일 현재 네이버 평점 5.64이고요. 왓챠 평점은 2.8이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번개를 맞고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그의 기우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만나보아요. 바비 머레이의 일렉트릭 필 Vinyl on the shelf Next to the Victrola Where you looking at me baby Hold up You could be the You might be the Something in the way you glow You light me up for sure Out green and something heavy Baby when you're ready I'm ready One more thing that I can't keep secret Tell you one time if you don't believe 먼저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를 알려드릴게요. 1980년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미샤라는 이름의 소년이 번개에 맞고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 소년은 커서 영화 예고편을 담당하는 감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미샤는 어쩌다 러시아의 광고판에 뛰어들게 된 것일까요? 맨 처음 미샤는 작은 술 가판대의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장사가 되지 않는 가판대에서 미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술의 종류를 줄이고 보드카라는 하나의 품목에 집중하자 매출이 두 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드카라는 간결한 문구가 적힌 노란 간판을 달자 가판대의 매출이 12배가 되는 것을 보며 광고의 힘을 깨닫죠. 그런데 매출이 늘어난 가게의 사장은 그를 덜컥 해고해버렸어요. 미샤는 돈을 먼저 받고 일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그는 광고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진 않죠. 미샤의 회사는 금세 경영난을 맞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미국의 스파이 바비입니다. 밥은 미샤에게 러시아의 민주주의를 알리길 부탁하죠. 그렇게 미샤는 성공한 광고 감독이자 스파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까요? 노래 하나 듣고 영화의 남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첼리스 1, 2, 3. I put you first, two of everything you deserve. Three wishes, please, get you diamonds from your feet. Name it. Don't need no 맥스의 체크리스트. Girl, I celebrate it, so go ahead and make it yours. Checklist, 1, 2, 3. You can't tell me what you need, baby. Checklist, A, B, C. You make it look so easy on the guest list. It's you and me, we gon' need some privacy. I can give you what you want. Put it on a checklist. A, attitude, and B, bad as hell, girl. C, can't believe I got you all to myself now. I don't get intimidated, girl, I celebrate it. So go ahead and make it, yeah. Checklist, 1, 2, 3. You can't tell me what you need, baby, check this. A, B, C, you make it look so easy on the guest list. You and me, we gon' need some privacy. I can give you what you want. You just need to put it on a checklist. I can give you what you want. You just need to put it on a priceless, but you love expensive. We do it big like it's Texas. Home movies all got 3X. Every night I count my blessings, and I love it. Place no one above it. It's your world, you can run it. You know that. Challenge, 1, 2, 3. 여러분은 패스트푸드 좋아하시나요? 저는 꾸덕꾸덕한 치즈가 가득한 치즈버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수제버거도 참 좋지만 역시 어디 가도 변하질 않는 프랜차이즈 버거집들을 더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햄버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계략으로 인해 미샤는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가 꾸준히 잘 팔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대기업이 생각한 방법은 참 엉뚱한데요. 바로 미의 기준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아름답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을 수만 있다면 살찌는데 1등 공신인 햄버거의 인기는 상상할 수도 없겠죠. 미샤는 성형수술을 홍보하는 광고를 맡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계략으로 광고 모델이 사망했다는 거짓뉴스가 퍼지게 됩니다. 결국 미샤는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본인의 삶에 대한 큰 회의를 느끼며 아무도 모르는 목장에 숨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재미없는 영화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는데요. 잠시 후에 영화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해보아요. 존 스플릿오프의 페라나이트. I can't stay the way I feel before 6 PM. But my problems slip away when sipping on the tonic and gin. Tonight I'm diving in. Don't matter how far I fall. Just me, myself, and I. And anybody else I call. Yeah, yeah. So I pour up and then I slow down. You know I love to hear the music when it's too loud. I shut my mind off, my head's a ghost town. Then I pour another, then I pour another. Like, ooh, my fairy night is burning through the roof. shut my mind off. My head's a ghost town. Then I pour another, then I pour another light. 사람들을 피해 목장에 숨어 살던 어느 날 미샤의 눈에는 붉은색의 소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에 홀린 사람처럼 미샤는 제단을 짓고 소를 죽여 그 피를 몸에 두르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미샤에겐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의 욕망이 미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욕망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괴물처럼 묘사되었는데 바로 이 그래픽이 너무나 저렴해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영화는 미샤의 괴물 길들이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데요. 시작은 좋았으나 그 끝이 너무 아쉬웠던 영화의 이름은 브랜디드였습니다. 영화는 결국 미샤가 새롭게 출시하는 건강식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의 괴물들을 모조리 잡아먹으면서 막을 내린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지만 그래도 저는 별 4개는 주고 싶은 영화예요. 평소에 광고나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학우님이 계시다면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햄버거가 나오다 보니 너무나 배고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햄버거는 단품도 맛있지만 역시 든든한 세트 메뉴를 자주 고르게 되잖아요. 오늘의 한 줄 운세는 햄버거 세트 사이드 메뉴로 점쳐보아요. 1번, 근본의 바삭하고 짭짤한 감자튀김. 2번, 쭉쭉 늘어나는 치즈가 일품인 치즈스틱. 3번, 달콤새콤한 머스타드와 함께하는 치킨너겟. 4번, 아삭아삭 느끼함을 잡아줄 콘샐러드. 자, 모두 고르셨다면 라디오 끝까지 듣고 결과까지 듣고 가는 센스 모두 아시죠? 베이직 테이프의 So Good. Think you're so much better without it. Think you're so much better without it. But nothing compares to the old days. So don't go lying about it. Step back to reality. You never had that, never had that. So good. I gave you all of my love, but nothing's ever enough. Is it for you? For you? So good. You won't. But you can't change. And there's no point trying to rewind it. And there's no point trying to rewind it. Tried and we failed, meeting halfway. Maybe you just need a reminder. Step back to reality. You never had that, never had that. So good. I gave you all of my love, but nothing's ever enough. Is it for you? For you? So good. You won't. TMI. 자, 오늘의 TMI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영화의 미샤가 제단을 짓고 피를 뒤집어 쓰는 장면은 기독교 성경의 한 구절에도 나오는 부분을 인용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영화에서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했기보다는 주인공이 능력을 갖게 되는 장면을 더 신묘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많은 영화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인용하거나 다른 작품을 오마주하기도 하잖아요. 또 이런 감독의 노림수들을 찾아내는 것 또한 영화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감독의 작품을 오마주한 영화가 나온다면 눈이 한 번 더 가기 마련이잖아요. 최근에는 유명한 영화, 게임, 드라마의 각종 요소들을 섞어서 만드는 영화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 영화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더딘 것 같아요. 자, TMI는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지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노래 하나 듣고 오늘 라디오를 마무리해보아요. 크리스찬 프렌치의 헤드퍼스트. I tried to comprehend it, but I knew it from the start. You work a little differently than anyone I've ever known. Hope this little moment's got me chasing you for miles. I open up the window just to see if you're around. I'm wishing I could show you all these feelings that I felt. You've got a hold of me. I'm diving in head first, hoping I can love you so recklessly. You hit me like a tidal wave, I'm falling off. You got me hypnotized, mesmerized, wrapped around your finger till the lights go low. You got a hold of me, a hold of me. Adrenaline that's beating through my heart. You walk a little closer and I feel it coming on. I'm crazy for your energy that echoes anywhere I go. Riding these highs, sunk in these lows, still on my mind, it's out of control. I can't let you go. Got my cards folded waiting for you, babe. You got a hold of me. I'm diving in head first, hoping I can love you so recklessly. You hit me like a tidal wave, I'm falling off. You got me hypnotized, mesmerized, wrapped around your finger till the lights go low. You got a hold of me, a hold of me. 이렇게 3월 11일 안무랑궁은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인사말을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오늘의 한 줄 운세 결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감자튀김을 고른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해야 하는 날이에요. 평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한마디 전하는 게 어떨까요? 2번 치즈스틱을 고른 여러분, 주의하지 않으면 커다란 손실이 올 수 있는 날이에요. 무슨 일이든 두 번, 세 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요. 3번 치킨 너겟을 고른 여러분, 뭘 해도 술술 풀리는 하루가 되는 날이에요. 하지만 무엇이든 과유불급, 욕심을 줄이는 하루를 보내보세요. 마지막으로 콘샐러드를 고르신 여러분, 노력이 열매를 맺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큰 시험을 앞두고 계시다면 컨디션 관리에 유의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안무랑군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PD 박상진, 기술의 김경주, 저는 서은재였습니다.